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애청자 여러분, 황목사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한국에 추워졌답니다. 여러분, 추운데 말이죠. 요즘에 바깥에서 많이들 보내셔야만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감기나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쌤은 아직 그 여독이 좀 들풀리시는지, 감기가 아직 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돌아와서 걸리신 건지 말이죠. 여러분들 모두 지금 몸도 좀 지치실 만할 때고, 또 연말이니까 몸이 지치면 말이죠. 또 마음도 정신도 좀 지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뭐내 나라니 나 몰라라 이러고 살 수도 없고 말이죠. 특히 우리 하느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럴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도 좀 누리시고요. 이걸 제가 뭐 적극 동의하진 않는데 어떤 분이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프리 힐링이다. 그러니까 힐링 아시잖아요. 힐링. 힐링에 앞이나 전뭐 그런 뜻으로 가진 그 프리 있잖아요. PRE.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프리힐링 이런데, 내가 안 아픈 건 하나님의 프리힐링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에요. 전 그냥 인사말로 그걸 신학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은총일 수도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아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 그건 뭐 저주받은 거라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데, 아무튼 말이에요. 그래도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프리힐링도 잠깐 한쪽 측면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노래를 하나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다시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어떻게 중간에 끊겼나요? 이게 말이죠.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노래 가사가. 그렇죠. 출세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뭐 그런 내용의 가사도 아니라는 거죠.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게 도대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뭐 좀 관심을 갖는 게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고 취직하거나 사업을 벌여서 성실히 일해서 성공하고 자리 잡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산 것처럼 자식도 또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교 보내고 또 나보다 더 낫게 더 많은 스펙도 쌓게 해서 나보다 또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내용과 방식이 다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게 왜 지금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왜 화두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왜 노래 가사에 집어넣어서 노래를 만들까요? 성경은요, 계속되는 주제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빛이심을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즉 빛을 드러내시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빛이 없는 줄 알아요. 세상이 다 깜깜한 줄 알아요. 세상이 밤인 줄 아는 거죠. 빛은 한 점도 없는 그런 장소라고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세상은 빛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하늘에서 빛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예수가 오신 걸 모르는 거죠. 예수의 존재를 드러내 봤어도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빛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다니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거짓은 진실을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라는 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 실종된 사회, 그리고 거짓이 참을 이겨버리는 사회, 그리고 진실을 침몰시켜버리는 그 사회는 사람들이 그냥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방송이 무겁게 진행이 되는데 중학교 땐가 말이에요. 그 신문을 보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신문에 옛날에는 한문이 많이 섞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문 가르쳐 주신다고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을 읽게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부통령의 이름도 모른다, 이렇게 이런 소리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야, 미국 사람들 되게 무식하다. 어떻게 자기네 나라 부통령의 이름도 모르나. 뭐 대통령은 알고 있겠지. 근데 부통령이라면 한국어로 치면 국무총리인데 어떻게 자기네 나라 국무총리 이름을 모르나. 나같이 어린 중학교 1학년짜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종필인 걸 다 아는데 이거 정말 무식하다 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거의 이제 횟수로 30년이 다 돼가요. 28년 얼만데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횟수로 29년이고 거반 뭐 28년 얼마니까 말이죠. 28년 하고도 4분의 3 한 해에 4분의 3을 살았으니까 만으로 이제 거의 29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다 보니까 부통령 이름을 모르는 게 더 좋은 세상이더라. 그게 태평성대예요. 굳이 부통령 이름을 몰라도 그냥 나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식한 거로 칠 게 아니라 그 사회가 그만큼 안전한 사회, 평안한 사회, 조금 더 행복한 사회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잖아요. 좀 뭐 별일 없는 사회 말이죠. 뭐 일이 없어야죠. 뭐 그렇게 그 뉴스가 뉴스를 덮고 사고가 사고를 덮을 정도로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죠. 오늘 그 일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단 말이에요. 제가 7월 달인가 쯤에 그 여기는 그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광판이 있어요. 전광판이 중간중간 설치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떨 때 말에 범죄자를 쫓을 때 그 범죄자의 차량 번호나 색깔, 차종 이런 거를 안내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러는단 말이죠. 7월 달인가는 그 안내를 본 적이 있어요. 텍사스에서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1,100명 뭐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7월 달이었나? 5월 달이었나? 아무튼지요. 그런데 오늘 오다 보니까 3,300명이 넘었어요. 3,300명이. 이건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난 거잖아요. 사고가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도 뭔가 그렇게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에요. 바람직한 사회의 한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물론 그 텍사스주가 크기도 하고 사람도 뭐 많이 살지만 땅덩어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많이 살지만 이 넓은 땅덩어리에 길이 쭉쭉 뻗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죽은 거죠. 뭐 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되게 많이 잡히는 것이 음주운전의 졸음운전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과속 뭐 이런 거예요. 안 나도 될 인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니까 이것도 뭐 그렇긴 해요. 그래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들이니까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냥 사고 맞아요. 사고인데 사고를 사건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여러분 이거 다 아시니까 페이스북을 제가 남의 담벼락은 잘 안 가보는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뜨는 건 뉴스를 대신해서 봅니다. 저는 신문을 거의 보지 않고 트위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접하는 유일한 창구로 페이스북을 보는데 뭐 그때그때 중요한 것들을 퍼다 날라주시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딱 들어가서 쭈루룩 스크롤 다운만 좀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금세 알 수 있죠. 어느 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올려놨는데 또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이 있죠. 잠수부들이 그 시신이라도 좀 건져보겠다고 내려갔는데 잘 그게 일이 안 됐대죠. 그래서 그 화물칸 쪽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해경이 막았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보니까 그 저는 스크류만 절단된 거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화물칸에 무려 구멍이 130개가 뚫어졌다면서요. 그 이야기는 그 화물칸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뭐 그걸 끄집어내서 뭐에 쓰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한 거죠. 근데 그 제주 강정에 말이에요. 그 해군기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계속 그 반대하는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사진을 찍었대요. 거기서 매일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4월 16일부터 철근 공사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 28일인가? 29일이라나? 그때까지 하지를 않았대요. 그러면 빼낸 것은 철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악랄한 세력입니까?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촛불을 들고 난리를 쳤는데, 국민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촛불을 들고 난리를 쳤는데, 계속 감추려고 하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안 좋아요. 이럴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실은 결코 침울하지 않는다. 그렇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살아줘야 되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자의 삶이잖아요.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거죠. 결코 진실이 침몰되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결국 탄핵이 됐어요. 전 뭐 탄핵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썩게 처음에는 반가워했던 사람도 아닌데, 저는요 끌어내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끌어내렸어야. 근데 아무튼 탄핵을 원했던 그 분들의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는지, 아니면 그게 정치인들의 정치적 어떤 그 행동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대의정치 시스템으로 우린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탄핵이 결정이 됐죠. 탄핵이 결정이 됐는데, 뭐 앞으로도 첩첩산중에 이제 한 걸음 뗀 겁니다. 왜냐하면 몸통은 그냥 있고. 그렇죠? 우리 제가 LA 갔다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우리 호주에서 오신 박 집사님 네 분을, 그 가족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개인 생각은 그래요. 다음에 그 새누리가 정권을 잡지 못하고 대선에서 패하고 말이죠. 야당 쪽에서 문재인이든 무슨 이재명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사회가 바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집사님 네 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안 변할 거다. 지금 투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제 나름대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김대중 씨는 그 정말 투사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민주화 투쟁에 김영삼 씨보다 더 했단 말이에요. 김영삼 씨는 최고로 당해야 그저 자택연금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대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 김영삼도 한 축이긴 했지만, 김대중에 비해서 그 덜 무시무시했죠. 김대중은 무시무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렷한 이론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고 저것은 무엇이 잘못됐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래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쭉 보관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말을 했고,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오래전에 이미 그 남북을 미국의 연방같이 연방으로 시작을 하는 통일안을 만들고 말이 이랬으니까, 그 당시 얼마나 그 파격적인 그리고 획기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죽임을 당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 투사란 말이죠. 투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 그로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대중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 한 40살 조금만 넘어가면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더라. 서른 전후해 가지고 뭐 그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좀 더 넘어서 뭐 30대 중반 되면서 막 보좌관도 막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선 의원 되고 그랬으니까 이미 정치물을 상당히 먹은 이후에 초선 의원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당은 안 그랬어요. 뭐 내려 꽂았으니까 낙하산 인사로 뭐 군발이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좀 줄 대고 그러면 뭐 꽂고 뭐 장사하다가 그 뭐 돈 좀 뭐 벌었으면 그 돈 가지고 뭐 그 집권당에 많이 갖다 주면 또 예 그 투표하지 않는 그 전국구로 뭐 되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대중 씨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야말로 정치 짬밥이 나이가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역시 그 정권을 잡기 전에도 이미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20억 플러스 알파라는 돈을 노태우한테 받았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알파가 몸통처럼 말한 20억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훨씬 컸을 겁니다. 그렇죠? 뭐 주식 뭐 투자도 좀 하고 그랬다 그래요. 김대중 씨가. 그런데 뭐 잃었다면서요, 돈을. 그러면 정말 그 젊은 시절부터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못 박지 않은 그 집을 지어서 청와대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큰 집을.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의 모든 그 영역에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뭐 종교, 학계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떤 특정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중에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 제공을 받지 않으면 제공받을 데가 없어요. 박원순이가 재벌한테 그 돈을 받아서 아름다운 재단을 운영해 나갔잖아요. 어디서 돈을 거둘 데가 없단 말이에요. 거둘 데가. 그렇죠? 이전에 제가 알던 어떤 청년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 어찌됐거나 대형교회가 큰일 한다. 어찌됐거나 대형교회가 평양에 병원 짓고 대형교회가 그 뭐 한민족 뭐 서로 돕기 뭐 운동본부의 주축을 담당하고 뭐 교회가 아무튼 이런저런 일을 많이 큰 일을 감당을 한다. 그래서 그 대형교회가 더럽고 악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 대형교회를 지지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성공을 바란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또 스트리밍이 배시라고 나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많이 안 좋았어요. 이번 주도 지금 뭐 제가 그 인터넷 프로바이더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업로드 다운로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좀 비싼 거로 바꿨는데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이번 주는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스트리밍이 굿으로 나오는군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김대중 씨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도 여전히 그 사회 기득권층에 기대지 않으면 그가 정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 한국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노무현은 정치 경험이 훨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별의별 상을 다 갖다 썼잖아요. 그 한미 FTA 그 사인한 그 흰머리 그 누구죠 이름이? 그 사람도 노무현이 데려다 쓰고 말이죠. 뭐 어중이 또지 다 갖다 쓰는 거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을 실천해 줄 사람이 없어요.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설사 내각을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그를 안 따라준다는 거죠. 사회가. 여러분 노무현이 뭐 나름대로 보면 자기들이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무현을 흡사 진보로 말하고 있는데 노무현은 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무현은 보수입니다. 보수 중에서도 아주 꼴통 보수예요. 여러분, 김대중 씨가 들어오긴 했어도 대한민국 사회에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이식시키고 확산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노무현이에요, 노무현. 그 열매를 이명박이가 다 따먹은 거죠. 노무현이에요. 그다음 우리 보수 그럼 특징이 하나 뭐가 있죠? 안보. 지금 이명박이나 뭐 박근혜나 그 밑에 있었던 떨거지들은 가짜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안보 파리를 하는 거고 진짜 안보는 신경을 안 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별들이 돈을 해먹고 뭐 250억 해먹고 정부 팔아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 집행유예로 나와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안보 파리를 하지 안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박정희는 75년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국방 예산이 34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일본이 4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이 34조예요. 34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근데 내년 예산이 400조라면서요. 그러면 10%도 안 돼요. 근데 옛날 박정희 시대 때는 35%막 이랬어요. 35%란 돈을 끄집어대서 국방에 쏟아부을 정도로 박정희는 안보에 관한 진짜 보수적 시각을 갖고 무엇인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노무현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수예요, 보수. 진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욕을 먹었어요? 왜 진보 취급을 당하고 사회에서 팽당했어요? 그 기득권 세력에게? 뭐 재벌 해체 뭐 있단 말. 경제개혁 뭐 있단 말 해서 그래요. 그의 정치 노선은 보수라니까 진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 변호인 영화를 봐서도 알지만 처음에 그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이런 거에. 변호사가 돼서 좀 안정된 삶을 누구나 젊을 땐 그랬겠죠. 그런 걸 바랬겠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50을 거치면서 사회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렇게 삶을 이렇게 달리 산 건데 노무현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재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곳곳에 그렇게 포진돼 있고 지금 뭐닭 잘라내고 박근혜 잘라내고 또 그들이 계속 집권을 하려고 지금 생쇼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 국민 앞에서 우리들이 뭐 처절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뭐 그런 내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그 비박계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연일 TV에 나와서 정말 그러고 있잖아요. 이전에 그 총선 때도 뭐 무릎을 꿇지 않나 뭐. 막 별의별 생쇼를 다 했는데 이번에 또 생쇼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들이 그대로 펄펄 살아있고 뭐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그들이 또 잡고 있고 말이죠.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나라를 팔아먹을 망정에 내 일신상의 안위를 돌보고 이런 사회 속에서라도 출세를 꿈꾼 자들이 친일 부역자들이잖아요. 이 친일 부역자들이 해방이 되면서 천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미군이 일본 쫓아내고 우리나라를 또 점령했단 말이에요. 미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은 점령군으로 왔어요. 해방군이 아니라. 소련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해방군으로 했는데, 그래서 바로 철수를 했죠. 물론 영향력을 미쳤지만, 미군은 아예 점령군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을 점령군으로 했고, 그래서 미군 정 3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의 그 부역자들을 그대로 들여다 썼단 말이에요. 이 부역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다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동안 어마어마한 새끼들을 대량 생산하고 잘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던 다른 것들도 많이 양식했어요. 양식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이 기득권 세력과 이 기득권을 해바라기 하듯 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국 사회의 모순이거든요. 구조적 모순이에요. 뭘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또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의정치 수장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꼴 나기가 쉽다라는 거죠. 노무현은 보수였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정말 생각을 달리해서 정말 단두대를 설치해가지고 말이에요. 프랑스처럼 뭐 해보겠다. 이게 한국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진실이 침몰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박 집사님 네 분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변명을 좀 늘어놓자면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제 그 장준하 선생의 삼남인 장호준 목사가는 희망연대에 조인을 해서 말이에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 모 여자가 주축이 된 유권수를 하는데 그 여자가 아주 이상한 짓을 해서 바로 나와버리긴 했는데 여러 사람이 나왔죠. 그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가 저에게 그 제가 우리 달라스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희망연대 전국총회도 하고 말해요.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좀 발을 빼기 시작을 했어요. 왜 뺐냐 하면 그래서 한번 초청이 왔는데도 제가 가질 않았고 지난 8월 달에는 초청이 왔을 때 그때는 한번 갔어요. 근데 왜 발을 뺐냐면 실정 정치에 깊숙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발을 담그는 듯한 모습 때문에 그랬어요. 특정 정당을 좀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그 정치 목사라는 소리를 하도 들어서 여러분들께 굳이 변명을 지금 늘어놓는 건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비밀의 제라는 방송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삶을 모색하고 살려고 했을 거예요. 설교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관한 것만 하지 실정 정치에 뛰어들어서 어느 한쪽 편을 지지하고 그 편에 가담하고 그런 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그래서 발을 좀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그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다고 느끼시면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 맞는 말인 경우는 정치는 삶이니까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선출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지켜내라라고 하는 대의정치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큰 의미에 의미로서는 제가 정치하는 거 정치적인 거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저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어떤 것이 신자의 바른 삶이냐 아니냐 그리고 신자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어느 목사도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일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치 목사가 결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굳이 정치인들의 행동까지 여러분들에게 굳이 전하고 그래서 그것들의 의미가 뭔가를 굳이 말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후진 사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얼마며 또 민이 주가 되는 그 민주 사회에 건설을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 수가 얼만데 우리라고 뭐 언제까지 이러겠어요? 저는 조만간 한국 사회도 보통은 되리라 싶습니다. 뭐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만 이 상황은 이런 정도 저질 수준은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 내에 벗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우리 댓글을 달아주셨죠. 이분이 이제 저도 나라 걱정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이 시국에 마음가짐이나 구체적 행동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교회를 탈출하신 분이 이제 많고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탈출하신 분들, 그러니까 가난 성도분들 많이 계시고 심정적 가난 성도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작은 자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가난, 더 이상 가난 교인이 아니시죠, 여러분. 아무튼 기존의 교회들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왜 떠나셨어요? 뭔가 이건 잘못되어졌다라고 해서 떠나셨단 말이죠.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교회의 설교자들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신 거란 말이에요. 또 교회 떠나시기가 쉽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신 거죠. 근데 떠나시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까? 신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거죠. 이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지 못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도 여전히 동일한 질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밀의 제를 하는 거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삶이나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그 삶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성격, 그런 삶의 조각들, 일들에 대한 성격을 뭐라고 하고 계시나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나누고, 물론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말을 하지만 이전에는 이제 영우 씨가 있어서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우리 삶과 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그 삶의 그 조각들이, 삶의 모습들이, 내용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는 하고 설교는 들었을 망정에 살아가는 삶에서 과연 내가 지금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결정을 했고 한 것들이 과연 성경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아예 안 하거나 하려고 생각을 했어도 잘 못하는 경우가 꽤 있으셨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시국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단 말이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면,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바보나 악마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바보가 되거나 악마가 돼요. 무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그 미국에 있는 목사들, 한국에 있는 목사들도 대부분 그러겠지만, 미국에 유학까지 온 목사들은 저보다 훨씬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물론 신학 과정에서 박사를 하거나, 뭐 그런 사람 숫자는 적지만 대부분이 그 언저리 신학이라고 하는 거, 무슨 선교학, 전도학, 뭐 더 많은 거는 뭐 목회 경험 5년 이상만 있으면 대개가 받아주는 그 목회학 박사 과정, 그 석사 과정이 없어도 박사 과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건 학문적으로 깊이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뭔가는 계속 책을 읽어야 하고 뭐 글을 써내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저보다 훨씬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인데 달라스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친구를 이제 그 뒤에서 욕하는 꼴이 되는데 뭐 앞에서도 했으니까 뒤에서도 해도 되겠죠. 그 이 친구가 이제 미랄이라는 걸 하는데 다른 미주에 있는 다른 미랄을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목사님들이 여기서 보고도 갔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는 그 정부에서 돈을 탐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말고 이 사람들은 부모가 나이가 들거나 나중에 이제 부모가 마감하고 말이야 혼자 남겨져 있었을 때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있어요. 시설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립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돈을 대가지고 하는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조금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미랄에서 와서 이렇게 보고 막 가고 그랬다고 하던데 뭐 광고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15살인가 16살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도 제가 이렇게 한참 동생뻘 취급을 하니까 이 친구가 말해요. 그 장애를 가졌는데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일을 하는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 까만 천을 크게 잘라서 이렇게 걸어놓고 또 까만 천을 크게 잘라서 걸어놓고 말이죠. 하얀 천 뒤에 무지개빛 뭐 이런 거 해놓고 검정색 천 뒤에는 굉장히 막 그 누가 봐도 흉측한 걸 갖다 놓고 그 3개월 동안 그 걸어가게 해서 하얀 천 안으로 들어가든지 검정색 천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훈련이 다 된 다음에 부모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걸어가게 했어요, 스스로.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하얀 천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이 일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죄를 믿어버려서 그래요. 그렇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굉장히 이상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는 거죠. 원죄를 매우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 마지막 학기 때 그 병원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수업시간이 있었어요. 그 미국 병원에는 채플린이라고 목사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의 안내대로 그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거 방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 뭐 오늘 내일 뭐 아니면 일주일이 후면 죽겠다 싶은 사람들 그런 방에도 제가 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미숙아로 태어난 애 같은 경우 원죄 이론을 적용을 하면 걔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죄를 정말 믿는 사람도 그 아이 앞에 가서 그 말을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진리라면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죄 이론인데 그걸 원죄를 이론이라고 그냥 알아서 마음을 열어놓고 다른 그 의견들에 대해서 수용할 마음을 가지면 이와 같이 우스꽝스러운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멘탈리티가 있는 사람들이 3개월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스스로 걸어가서 하얀 천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구원을 얻은 겁니까? 신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서 결국 그거밖에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런 방식밖에 고안해내지 못해요. 전도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 바보가 된다니까요. 아니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 그 어느 분한테 들은 건데 그 모 기도원에서 병을 그렇게 잘 고친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도 그 자녀가 아프다 말이죠. 근데 이분도 그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자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그냥 소개로 갔다 그냥 나와버리셨다라는 거죠. 나와버리셨는데 그때 마침 거기로 데려간 그 권사라는 분이 뇌가 심각하게 다친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자녀도 조금 더 참고 있었으면 날지 뭘 뭐 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래요. 이것도 무시하게 그 막대 먹은 그 영적 폭력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병고침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병고침 예수님이 한 건 샘플링이에요. 샘플링.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제가 요거를 미리 찾아놨거든요. 여러분. 요거를 제가 이 그 댓글창에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가 글을 읽어도 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정말 많은 그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거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병고치심을 보여주신 거지. 다 병고쳐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그걸 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보여주시고 기록게 하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하니까 참 답답한 일이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 그 사람들이 뉴욕에서도 죽고 서울에서도 죽고 파리에서도 죽고 런던에서도 죽어나가더라. 오늘도 여전히.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죠. 어떻게 무당 같은 가짜 목사한테 가가지고 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에게 재산 바쳐가면서 그 사람들이 재산 요구 안 하나요? 재산 요구하잖아요. 재산 바쳐가면서 그 헛된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기독교계에 그 꼭 있는 거 있죠. 그 수능 때만 되면 기도에 돌입하는 거. 여러분, 한국 최고 대학이 서울대학교입니까? 서울대학교로 치시자고요. 서울대학교 합격이 은혜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합격이 은혜면 서울대학교는커녕 대학교 못 들어가는 저주받은 겁니까? 우리 이렇게 정말 촌스럽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신앙적으로 촌스럽지 말자고요. 아무리 신학 공부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막대먹은 신학을 갖지 말자고요, 우리.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거나 악마가 된다니까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계시록도요,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냥 돌을 닦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건 미래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돛 닦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돌을 닦게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돌을 닦게 되는 수가. 이게 장차 하나님이 반드시 버리실 일이다 라고 해야 소망을 갖죠.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래야 내가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세상의 육신은 여전히 결박이 되어져 있잖아요. 구속이 되어져 있잖아요. 세상 권세자인 그 사탄의 지배를 육신은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벗어나 살 수 있나요? 이 법제도 장치를 싸그리 무시하며 살 수 있나요? 못한다니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은 그렇게 결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해자의 글과 가해자의 얼굴이 있는 그 돈은 세금으로 내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에 나온 기록이기도 하고 세상 권세 이야기 끝에 나오는 거, 국세와 공세를 바치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곳으로 육신이 결박되져서 전시가 아니고 특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정도의 그 세상 권세자에게 국세와 공세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표시로 해서 내가 그들의 권세에 눌려서 국세와 공세를 내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돈을 갖고 와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물론 모든 그 만물이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 은금 보화까지라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가이사의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세상 임금이 만든 법, 제도, 장치 안에서 통용되던 그들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어떤 화폐라면 하면서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인정해 주었으니까 그와 같은 왕국과 왕국의 제도를 임시로 허락을 해줬으니까 그때에 내가 최종적으로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 이걸 이렇게 끌고 갈 텐데 그러면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줘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말씀도 동일하게 국세와 공세를 내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 계시록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로 국한시키고 그래서 봐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천국은 임하는 거다 라고만 해버리면 돛 닦게 돼요. 믿음이라는 돌을 닦는단 말이죠. 믿음은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내가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써서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성화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화도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거. 그 오염을 막아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일하심이라니까요. 내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9절 계시록을 나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문단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세 단락이라고 했죠. 1장에 네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이죠. 그렇죠? 이상으로 본 거예요. 비전으로 본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말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1957년 현재, 뭐, 2056년 현재, 뭐,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과거든 미래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현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36년 현재, 그러면,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시점의 시각으로, 그때 벌어졌던 만약에 일들, human affairs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537년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2056년 현재 그랬을 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관점에서 그 장차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말을 하면 2000몇년 현재, 2056년 현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이 교회 시대의 과거 교회 포함, 교회 시대를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이전, 그것이 2장, 3장의 일이고, 그래서 일곱 교회는 지역교회, 각각의 지역교회가 아니라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말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계시록 총 정리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책망받지 않은 교회나 책망받은 교회나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사실 이제 마지막 때 더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각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해놨지만 사실은 교회 시대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으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4장서부터 22장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했을 때 다음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거를 AD 70년의 사건이다. 그때 재앙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그래서 뭐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과거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다음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은 쓸데없이 붙인 거고 그래서 그건 잘라내야 하고 정경으로 취급하면 안 되며 그것은 거짓이고 뭐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주의 시각은 틀려요. 또 하나 역사주의 시각은 이게 꼭 AD 70년 사건이 아닌지라도 역사 사건으로 구체적인 어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 이것도 틀려요. 이건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뭐냐라는 거죠.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미래주의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물론 무천연수를 주장한 사람들도 끄트머리 요것은 미래주의자의 시각을 차용을 하죠. 다만 재앙이라든가 천년 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교회 시대의 교회가 누리는 하늘살이 그리고 교회가 당하는 박해 이걸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노아 홍수 같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심판에 대한 그 장차를 그걸 그림자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겠죠. 그죠? 그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와 같은 심판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그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 따로 나 따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 따로 그 다음 장차 벌어질 따로.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재앙서부터 4장서부터 전부 다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읽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있고 재림이 있을 때 휴거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재림은 그러니까 공중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머무르고 계신 거죠. 어딘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때 믿는 자들 즉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지구상에는 7년 환란이 벌어집니다. 이때 아무도 믿는 사람은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7년 환란이 벌어지고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7년 환란 마지막쯤에 벌어지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에 대해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천사가 공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피 흘린 성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때 그 대회심을 한 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때 믿음으로 예수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을 나뉘어 가게 되지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무슨 소망으로 살겠어요? 물론 천국이 임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를 알겠어요. 너무 뜬금없이 제가 저도 자주 강조하는 거였었죠. 피 안의 색으로 드리기만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불신앙적 모습, 비성경적인 해석, 이것을 지적하기 위한 건데 그것까지만 말하면 좋은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절대 가는 것이 아니다 까지 말해보면 버리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라는 것, 즉 성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저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you yourselves, 복수로서 교회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죠? 교회가 천국의 지상에서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살이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일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일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나라를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나라는, 그 천국은 그리스도 나라라니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하는 건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물리적 이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처럼 그 성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정국가하고 그리스도가 창설하실 나라의 심을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문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려옴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이 문학적 표현을 가지고 꼭 가는 건 아니고 오는 거다, 임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건 성경 그 천국에 대한 이해가 반틈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한다가 그건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게 아니에요. 임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살이를 이 땅에 사는 거죠. You yourself, 복수로서 교회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니까 성전살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인비저블 철치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자는 지체된 그 인비저블 철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철치가, 교회가, 그게 바로 천국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니까. 그 성전이 뭐 정사각형으로 돼 있으면 뭐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물이 넘치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직하고 최종 심판 이후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만 한다고 해서 그 피안의 세계로 드리는 것도 현실 삶을 외면케 한 거니까 잘못된 복음. 가는 걸 싹 없애고 임하는 거다라고만 강력 주장한 것도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제일 그 성경을 읽으실 때 무리가 없습니다. 댓글이 몇 개 달렸었군요. 언제나 1등! 창원 김성기님! 언제나 1등! 짝짝짝! 그리고 김진석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키다님 들어와 주셨고요. 윤정님 들어와 주셨고 제가 언제나 감사를 표하는 우리 정집사님 들어와 주셨고 다만 진실이 늦겨올 뿐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말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진실은 이미 왔다니까요! 기다님!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다. I'm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미 오셨는데 왜 늦게 와요? 늦게 이 세상에 나타나는 듯한 건 왜 그래요? 어둠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비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신이라고 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도 신처럼, 나 신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잖아요. 사람 예수로 사는 것이 신 예수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와 같은 그 판단을 하게 하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재판을 하게. 천사까지라도 심판하는 줄 성도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뭔지 다 밝혀놓으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진실이 아니에요? 다른 진실은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진실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세월호 진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다라는 거죠. 진실은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진실은 우리 신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건 진리가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더러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기나님 세월호 등 사건의 진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혹시 그 오해를 살까봐 모르셨겠어요. 이 말씀 다 아셨겠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굳이 설명을 드렸고 우리더러 영호씨도 옛날에 그랬는데 뭐 기독교가 진리를 독점한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자들이 말하는 진리는 그들이 체계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느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예를 들어서 불교에는 진리가 없냐? 혹은 불교에는 구원이 없냐? 이런 거 말했을 때 이거 자체는 우리 기독교계의 그 꼴통 우익들이 한심한 그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거기에 터미널로지를 덧붙인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불교에서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들도 어떤 또 다른 세계로의 진입 같은 걸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치시자고요. 그렇죠? 그들의 그런 주장을 불교 쪽 입장에서 가능하다 인정을 해 준다고요. 그렇죠? 인정해 준다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주술사들이 말이에요. 뭐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아프면 그 중세 이전만 해도 뭐 죄 때문에 그랬거나 저주를 받았거나 뭐 그렇게들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보니까 동일하던데 그러면 뭐 추장인가 뭐 주술사인가 박수무당인가가 나와서 막 국 같은 거 하고 뭐 그 엑소시스트가 돼가지고 뭐 막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파리 같은 거 진 이기거나 태우거나 해서 뭐 환부에 바르거나 이마에 바르거나 뭐 어떻게 어떤 막 뭐 하더라고요 나름대로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문화 혹은 그들의 뭐 가진 종교 입장에서 그 나음 있잖아요. 그 구슬 통한 나음 그거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렇죠? 그거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독점하고 있냐 이 말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잘라서 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I am the truth. 내가 곧 그 진리다 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라고 하는 것에서의 그 진술에서의 진리다라는 거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뭐 1 플러스 1이 2라는 거 이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진리는, 그렇죠? 뭐 돌을 닦으면 무슨 뭐 윤회 고리를 끊고 열반의 경지에 든다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가르침을. 그렇죠? 근데 기독교계에서 그냥 구별됨과 배타적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무지막지한 폭력적 언어로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제 진리는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팩트 개념으로 접근해서 읽을 책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즉 리얼리티냐 아니냐, 리얼리티냐 아니냐 쪽으로 접근해서 성경을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진리냐 아니냐,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질하거나 그릇된 진술이 있거나 왜곡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르게 증거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진리라고 하는 거지. 그 노아가 만든 방주, 한 사람도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 수 있다, 그 사실이다 라거나 그 안에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전부 한 사실이 들어갔다, 그건 사실이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해할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하늘의 윤리 개념으로서의 윤리책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성과학의 대립구도로 진행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은 오직 성경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코로 자신의 영을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와 연합된 것, 예수라고 하는 그 신과 연합, 또 주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종교나 다른 뭐 다른 데서 말하는 구원하고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독점한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진술이란 말이죠. 우리는 구원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사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 가지고 다 포괄적으로 해서 뭐 왜 니네는 구원을 진리를 독점하고 있어라고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공격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 정집사님, 상식이 통하는 나라만 돼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만 돼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맞기는 맞는데, 우리 신자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워낙 비상식적으로 하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예요? 세상에, 물론 정권을 찬탈한 거지만, 그래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으면, 자기가 뭘 해야 하는데, 전부 무슨 한 여자한테, 그것도 이상한 여자한테 말이에요. 나라 일을 다 맡겨버리고, 오죽하면 트럼프가, 우리 탄핵되기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죽은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이거 온 세계 나라한테 다 그런 무시나 당하고, 그러한 그 비상식적인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어요. 탄핵 이유도 웬만해야죠. 탄핵 이유도.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탄핵에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여러분, 옳고 그름에 따라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의정기관이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이 통한다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방송이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마다 상식이 달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박근혜는 그게 상식이라니까요. 그게. 옛날에 80년대에 그때만 해도 학생 운동하는 것이 지금과는 다르게 순진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 아저씨들이 뒤에서 때리면 맞았단 말이야. 술잔 아저씨, 니들이 나란 애들이 하는 건 니를 알아! 뭐 이런 데만. 앞에서, 뭐 하고 뒤에서 그때 당시에 유인물이라고 하는 거 나눠주면, 여자애들이, 그렇죠? 그거 나눠주면 그 여자애들은 힘이 약하니까 어떤 애, 제가 직접 때리는 것도 봤거든요. 어떤 그 술잔 놈이. 때리는 것도 봤거든요. 그 사람 생각에는 그게 맞아요. 우리 교회 나간 사람, 제가 옛날에 여기서 교회할 때도 우리 교회, 아, 목사님 설교가 다르다고 해서 왔다가 결국 좋기는 좋다는 거죠. 저의 가르침이 좋기는 좋다. 끝까지 좋다 그랬어요. 마켓에서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끝까지 좋다는 거죠. 그래도 나갔어요. 왜 나간지 아세요? 나라님을 욕한대, 제가. 나라님을. 그분 상식은, 그게 상식이라니까요. 그분 상식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을 해보면, 지역마다, 시대마다 상식이 달라요. 사우디아라비아 상식하고 대한민국 상식하고 다르다니까요. 거기는 외국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외국 사람이 잘못이에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게 상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 요거보다는 발음 참 우리 아까 그 노래에서 나왔잖아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 진실이 통하는 나라. 그렇죠. 진실이 통하는 나라. 아, 그,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희영 선생이 그랬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건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건 진실이야! 그랬잖아요. 진실을 지키지 못하니까, 진실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진실이 통하는 나라, 거짓이 통하지 않는 나라, 이걸 말해야 한다는 거죠. 어둠이 아니라 빛이 이기는 나라, 어둠이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빛이 이기는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결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한, 그렇죠. 잘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하는 쪽을 선택해야만 해요. 그렇죠. 지지하는 쪽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쪽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 김쌤 들어와주셨네요. 뭔 장난하나. 이게 가르쳐 보셨잖아요. 목사 학생, 전도사 학생 가르쳐 보셨잖아요. 이게요, 저보다 신학 공부를 훨씬 많이 한 친구란 말이에요. 훨씬 많이. 여기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못해도 10년 했어요. 한국에서 벌써 7년 했죠? 그쵸? 학부 4년, 대학원 3년 하고 미국에 유학 오잖아요. 여기서 최소한 MD부터 한 번 더 했다니까요. 그럼 3년. 최소 10년 했어요. 최소 10년. 최소 10년 플러스예요. 최소 10년밖에 안 한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막 15년 막 이래요. 나이가 마음 먹었으면 20년 동안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근데 그러더라. 그렇죠. 근데 그러더라. 아이고. 아무튼 이렇게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 제가 그 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혹시 다른 시각이 있으면 그 개진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충할 건 보충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공부를 해나가고 하면 좋으니까. 오늘 그 계시록을 이렇게 정리한데 아까 총만 갖다 정리를 해버렸죠. 1장은 요한이 본 거고 1장 19절 기록을 보면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 일들과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그래서 1장, 그 다음에 2, 3장, 그리고 4장서부터 22장,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4장부터 22장까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쭉 말씀을 정리가 한 거예요. 정리가 다 됐고, 22장 말씀을 제가 그동안 중간중간에 그 중요한 토픽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22장을 오늘은 쭉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보면 1절에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생명. 그렇죠. Eternal Life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 창세기에도 보면 네 강이 흘러서 넘치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리스도 나라에는 저주가 없죠. 어떤 저주요? 죽음의 저주. 그렇죠. 이게 없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폭력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22장인데 21장에도 가서 보면 1절에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 혹시 여러분들 저 하늘과 이 땅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형태의 그 대기와 새로운 형태의 이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하늘 말씀드린 것처럼 땅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신적 성격의 그 무엇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땅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말씀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도 저 sky와 이 dust, 이 땅, 이걸 창조하신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건 윤리책으로 읽어주셔야만 합니다. 그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싸그리 없애시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이 어땠었죠? 그 케이어스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거 케이어스도 카오스 상태, 이 카오스도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를 말씀을 그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거 읽을 때 1절, 2절, 3절, 4절을 그 시간 순서대로 읽지 말고 그냥 의미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각 날에 무엇이 창조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형체도 없고 뭐라고 돼 있나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formless and empty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서 있지 않은 그런 장소를 땅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도 등장을 시키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흑암의 깊음 위에. 그러니까 흑암의 기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흑암의 기쁨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도 매우 깊고 깊은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시작서부터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진행될 거지만 이미 이 게임은 하나님의 승리임을 창세기 1장부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즉 소금물이 싹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질문이 와서 아무리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또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까먹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질문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무리를 걸을 만한 이와 비등한 것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찰랑찰랑한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상. 그렇죠? 사탄이 사람을 꼬드겨서 세상 임금으로 하여금 법제도 장치를 만들게 한 그와 같은 세계를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세계가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대로 운행이 되는 자연세계가 아닌 그와 같은 세상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도 그때 나오는 그 물도 여전히 그런 의미의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에 빠지는 거죠. 세상에 있는 천하만국을 욕심내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그걸 덥석 물어버렸대거나 아니면 어떤 그 밖에 다른 것들 죄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죠. 이것이 내가 가진 율법 때문에 가치 있어 보이고 또 의미 있어 보여서 이것들을 먹어버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면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주여 주시어던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주님께로 향해 감에 있어서 그와 같이 육신은 이 땅에서 거주하니까 언제든지 빠질 만한 상태의 삶을 우리는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놈아, 이게 아니라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죠. 뭘 의심했어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천하 만국 영광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다. 진짜 하늘 영광은 따로 있단다. 근데 그게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이 거.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의심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진실은 침몰하지 않아.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 이게 우리의 최고의 추구해야 할 바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쓰리라. 이거 그들의 이마에 쓰리라. 진짜 이마를 꽝 찍는다는 게 아니죠. 666 짐승의 수며 사람의 수, 짐승이가 아니라 사실은 괴물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괴물의 수, 즉 그 괴물이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 괴물이 사람이라고요. 박근혜라는 사람, 이건희라는 사람, 이재용이라는 사람, 이번에 돈 갖다 바친 모든 재벌들, 최순실, 뭐 김무성,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괴물들이에요. 이 사람의 수, 이들이 만들어놓은 간계한 세상의 어떤 것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건 합법이죠. 어떤 건 합법.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는 사람의 수가 있고 또 하나님도 이마에 인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마에 인을 치시는데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을 거래요. 이건 어떤 뜻이죠? 정말 인을 꽝 박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자 들어가는 게 몇 개가 있죠. 성령 침례, 그 다음 성령 충만, 그 다음 성령의 인침, 뭐 이런 거 있죠. 이 세 개가 달라요. 근데 오순절이나 감리교 신학은 이 세 개를 거의 뭉뚱그려서 하나로 쳐버리죠. 하나로 쳐버리는데 이게 다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예수를 내 구세주와 구원자와 주로 영접할 때의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이유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 침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그게 성령 침례예요. 단회적 사건이죠. 에오리스트 텐스, 부정과거 시제로 인해서 과거에 있던 사건 중에서 오직 한 번만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스 언어에서는 그 특별한 시제를 쓰는데 과거 시제를 쓰는데 그게 부정과거 시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달란 거는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럴 때 에오리스트 텐스 부정과거 시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의 침례는 바로 그 시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어떨 때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침체할 때가 있는데 성령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부의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알아 사는 경우는 성령 충만한 거죠. 이럴 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자꾸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성령 침례는 단회적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의 인침은 보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영우 씨랑 방송을 할 때 확신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개념보다 현대차가 광고를 할 때 어슈런스를 단어를 쓴다. 즉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확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저분이 믿음으로 인정해서 확실히 보증해 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이해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현대차가 선전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어슈런스를 단어를 쓰는데 그게 이제 보증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확실히 아무리 믿어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아무리 믿어도 둥글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신앙한 사람들이 그걸 평평하다고 믿었어도 평평하지 않은 거죠. 지구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깨질 수가 있으니 그분이 확실히 보증해지는 거. 그게 좀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설됐는데 그리스도 나라가 새로 도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나라가 새로 도래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다도 다시 없다라는 거죠. 눈물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는 그와 같은 세계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그의 얼굴을 볼 때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게 된다. 성령 인침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거죠. 왕노릇 설명드렸죠. 누구로부터 세상 임금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런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은 말을 듣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세와 공세를 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21장 6절 7절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와서 사 먹어라. 값없이 준다고 하면서도 사 먹으래요.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나왔죠. 값없이 줄 텐데 사 먹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물론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그 일을 이뤄내 가시는 거지만 나의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일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구원이나 심판 사역은 그분이 아니면 하실 수 없음을 말하는 거고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Are you willing to pay the price? 이거 있잖아요. 당신은 price,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값을 지불할 의지가 있느냐? 의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거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는 삶이라니까요. 어떤 대가요? 죽음이라는 대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아주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 너가 죽어서 이웃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네가 죽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맨날 고백하는 거. 난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그리 살아가자는 거죠. 내가 죽어서 남편 살리고 내가 죽어서 아내 살리고 내가 죽어서 자녀 살리고 부모 살리고 내가 죽어서 이웃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게 합당하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값없이 주워놓고서 와서 사 먹으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심리적 변화가 결코 아니다 라는 거죠. 믿음은 심리적 변화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1장 3절 처음에 이 말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고 읽기만 하면 복이 없어요. 복이 다 달아납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8절 19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느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축자 영감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자 영감과 문자적 해석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축자 영감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질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그게 그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It is what it is. 그렇게 이해하죠. 그게 그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It can be something else. 그렇죠. 그게 딴 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제 막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초승달을 보고 알파벳 C가 뜻다느니 우리 애들은 저를 닮아서 눈이 조그마하니까 눈 요렇게 된 것 같다느니 손톱 끝에 요거 같다느니 막 이런단 말이에요. It can be something else.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미국 애들이 그 시료를 먹으면서 요거 새집 만들면 좋겠다. 왜냐면 요게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안에 폭 파진 것처럼 그 과자가. 그럼 새집 만들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상상하는 사람이 더 우월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축제 영감설은 it is what it is. 그게 그거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호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정말 내 마음이 호수예요. 근데 내 마음이 호수다라고 하는 거, 내 마음이 호수라고 하면 축제 영감설은 내 마음을 꼭 호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자적 해석은 뭐냐면 내 마음이 호수다 그러면 내 마음은 지금 호수처럼 잔잔함을 말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이건 다르죠? 풍요적 해석하고도 다른 거예요. 풍요적 해석하고도. 풍요적 해석은 완전히 문자적 해석을 뭉개뜨리는 거죠. 그렇죠? 뭉개뜨려서 상상 가능한 것들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막 끄집어 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 그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으면은 강도 당한 자를 구해준 사람이 예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건 풍요적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로마서 10장에 무슨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려고 하는지. 그 메시지 자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너희들의 선한 이웃이겠느냐? 그러면 선한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는 로마서 13장에 어떤 사람이죠? 율법의 완성을 이룬 사람으로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선한 이웃이냐, 누가 나그네에게 대접을 할 줄 아는 선한 이웃이냐라고 하는 구약 개념을 가져와서 선한 이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너에게 선한 이웃이냐 그랬을 때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한 이웃의 개념은 로마서 13장에 율법의 완성을 이룬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율법의 완성을 이룬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렇잖아요. 나는 율법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이 누구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축제 영감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 말씀도 쓰더라. 이거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면 이 두루마리에 있는 재앙들을 다 더해버릴 거고 거룩한 성 생명나무가 있는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라. 그러니까 그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를 바로 찾아나가는 건 문자적 해석이에요. 의미를 바로 찾아나가는 거. 그리고 그걸 it is what it is. 그게 그거지. 네 마음이 호수라며. 너 호수라고 분명히 네가 그렇게 진술했잖아. 성경도 그렇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 축제 영감설이에요. 축제 영감설대로 해석을 하면 망가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에돔의 후손은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안 멸망당해요. 온 이스라엘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축제 영감설대로 하면 다 망가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하면 안 되고 문자적 해석을 해서 올바른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문자적 해석이 가능한 것을 상징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으면 천년 왕국을 풍요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문자적 해석이 가능하면 문자적 해석을 해야 성경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신앙생활이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또 오늘도 말을 이렇게 더듬는데 더듬으면서 쭉 왔습니다. 오늘부로 계시록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그림이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이라도 그려지셨으면 다행이고요. 이걸 이렇게 한 것도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면서 그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도 저는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삶을 사시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읽고 듣기만 해서는 여러분들 결코 신자라고 하나님께 증명을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비밀의 제때 계시록을 한 거고요.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제 의도를 이해하고 수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이 바쁘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보니까 이번에는 크리스마스하고 12월 31일이 그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렇죠. 그래서 그 31일은 한국은 그 크리스마스는 저기 뭐야 젊은 친구들이 바쁘고 또 교회도 바쁘고 그러는데 우린 뭐 안 그러니까. 네, 크리스마스는 뭐 좀 같이 음악을 듣거나 이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31일은 한 주 건너뛰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히 쉬시고 그날은 뭐 설날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정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전통설이라고 하는데 원래 뭐 Chinese New Year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설날이죠. 우리가 오래 지켜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튼 지내시는 분이 많으니까 뭐 그날 지내시든지 또 이렇게 그 신정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날은 가족끼리 잘 보내시고 그날은 방송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주 쉬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그렇게 좀 편안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잔치도 좀 벌이고 그다음 송년회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자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제 박근혜 끌어내렸으니까 탄핵시켰으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어느 특정 세력을 끌어내리는데 신자들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고 적극적인 몸짓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자로서의 삶을 실천해 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힘을 합해주고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 할 때에 세상에서 오히려 먼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세상에서 먼저 노래를 할 때에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교회답고 성도가 조금 더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